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정치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장 1절은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헤롯 왕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죽임당하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 종교와 또 교회가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헤롯 왕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헤롯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겠지만 헤롯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야고보를 죽여서 이렇게 좋아하면 교회의 진짜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 하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또 살해당한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가 죽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지는 핍박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고민과 또 괴로운 상황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뭐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교를 당할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3절에 보면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이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곧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험에 있어요. 자기만 죽임을 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교회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왕이에요, 왕. 어떻게 보면 이 땅 안에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11절에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무엇 무엇한 것들을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12절에는 무엇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베드로가 하는 11절의 고백에 보면 정신이 들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사실은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발생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실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좀 한번 묵상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해 어떻게 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여전히 뭐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로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나?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많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기도의 비밀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지치고 힘들고 오늘 베드로처럼 감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제 자기가 사형을 당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날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어질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그곳에서 두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밖에는 파수꾼이 있는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이제 내일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대요?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게 내가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잠이 와야지 잠이 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연세가 들어갈수록 느껴지는 게 어떤 분들은 잠을 잘 자는 게 참 축복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냥 어렸을 때는 모르고 그냥 시간 되면 피곤하니까 잠이 오고 아침에 눈이 떠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잠이 안 오면 그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죠.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때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볼 때가 있어요. 그분들 보면 참 괴로워해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잠을 잔다는 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또 그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셨던 두 번째 증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 때도 이야기하는데 편함과 평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편함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죠. 평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어려움이 없이 편하고 즐겁고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안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고난 없는 편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저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들 이것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 죽임을 당하는 위험 가운데 있고 감옥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감옥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궁전과 같은 곳 안에서도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증거로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단잠을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귀한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천사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예, 쇠사슬이 벗겨지고 감옥의 문을 나오게 하시고 그를 감옥 바깥으로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묶여 있었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갇혀 있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자꾸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순간순간 상황상황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질병에서 치유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빠져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직접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 이 문제에서 꼭 풀려나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의 물질적인 문제든 여러분 어떤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꼭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지금 풀려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그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간절히 기도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 남편의 삶에 나의 삶에 문이 열려졌던 축복을 경험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문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직접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문이 열리고 나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한 건 이 모든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손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났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아 이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이 열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에게 직접 역사하셨어요. 생생하게.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깨달았던 이 순간의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의 삶에 묶여있는 것과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각자의 삶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제 삶에는 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아주 생생하게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은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그 눈에 학교 공부하러 가다가 눈에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인디애나에서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그 침례교회 아버지 침례교회 목사님 아버님 집 앞에 제 차가 스탁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저를 건지신 사건 뭐 여러분은 얘기로 들으셔서 이제는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저에게는 돌아보고 돌아볼수록 그 사건이 자꾸 너무너무 기적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시는 거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기도했고 저희 교회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지나보면 진짜 죽음의 위협 같은 순간인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막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편안한 잠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손길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들.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꼭 그런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어제 하루도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축복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또 나에게 평안함과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 증거라는 것들을 또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